Life is what you make of it. 난 보다 한 페이지 일찍 넘겨. 거둔 래퍼 데이미 작업 바디 위 swings and bobo. 나의 잠재력 눈치까고 서둘러 죽이려던 놈들 광고감 부탁 거절하고 다음 광고 콘티를 훑고 있어. 흥미없어요 집공이는 yeah. 내가 날 가졌기 때문 yeah. 이 정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입에 대한 걸 놓고 말지 yeah. Go back to 2014. 아무도 몰랐지 편견에 반전 줄 때 효과 있지. I'm 24, wait, show me 4. What about 26, season 6. 미디어와 내 안목을 합치면 it will be big benefit. 껄끄러운 인간 관계는 정리해라 여지없이. 왜냐 9월 안까지 랩스타가 나올 테니까 from me and then. 길거리를 거닐 때 hey, 데시벨은 매번 레이어. 1, 2년 새 이젠 show me 내게 vacation. Oh yeah, 쟤는 매일 네 아침에 떨어 내일은 매일 질투는 건강에 해롭게 get away. 내 피처링은 danger. 많은 래퍼 죽여서 트랙에서 We make me pancake ya. 네 코트 누르게 돼서 Different R&B, R&B. I don't care mystery more in the scene.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겐 덩치가 커진 원숭이 때로 Flash. 6년간을 집저하다 짚어든 독이 든 성배. 독이 될지 폭이 될지 모르지만 건배. 고집을 포기할 만큼 용기를 낸 선택할 순 없다면 즐겨보지 못 독한 혀의 전쟁 랩 같고 멋점 한다면 장사진. 그래맞아 힙합 요새 팔리는 장사진. 때같이 거품 싹 맞으면 망하지. 아메반 전통 있는 브레이크업이 난 숙련된 채 빵사지. 누군가는 나갔고 누군가 남았지. 오해도 고뇌도 말고 탈도 많았지. 사실 못돼 놈은 있었어도 못하는 놈은 없어. 우리를 거쳐간 놈들은 다 대체 악가림. 역사는 반복 필요가 지킨 안목. 화려한 포장에 속지마자 그럴싸한 거 내 광고. 옆에서 같이 싸우고 도와줄게 네 손을 잡고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이것에 대한 동의 1999년 힙합 더 바임 때와는 다르게 출연의 명 분이 뭘까 고민해 밤을 새. 진지 빨지 마 임마 어차피 예능 아니냐. 빡세게 설탕 모아서 비싼 밥이나 한턱 쏴. 동네 친구 얘기에 다시 보기를 결제. 친구 친구였던 놈들이 거기서 경쟁해. 나 심취했고 맘 비우고 봤을 때 박진 드라마. 이번 시즌에는 나는 어떤 역이 될까. 검색 검색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. 그 많은 래퍼 뭐해 먹고 사나 궁금해. 누군 강남 홍대 클럽 죽돌이가 됐대. 누군 음원 갱스터 혹은 예술가가 됐네. 행사 좀 꼈대. 근데 길어봐야 3개월 무료 공개 벌써 몇 개 내고 허송 세월. 야! 팀플레이로 가자 논란은 언젠가 가 남는 건 음악과 무대 악랄의 거민 맥콜돈. CJ한테 계약서를 받아 변호사가 검토 중. Boy I'm making moves 꼭 기사가 뜨지. Headline news yes high music. 해외인 지틀라 D.I.E. 전 세계 어느 클럽을 가든 나는 VIP. 나 옥상 넌 지하지. 난 뱃니 길을 가끔 두지. 나의 식탁 위 Doing business like I'm Diddy. Flow like B.I.G. 뭐 미래가 보여 허름처럼 맛 illinois ambitious. We need that recognition. Your skepticism, we in separate districts. 나의 mission, show me 우승보다 세계 정복 지금 진행 중. Money machine처럼 every day I keep it moving. 보통은 아니야. Mind가 다르죠. Hip hop이란 것은 방송국 것 아닌 우리 것. Find the balance between commercial and culture. 잘못된 길로 안 빠지게 내가 책임져. Rapper that a rapper. Illinois ambition represent the train set the dot. 내가 오는 전에 뱉던 rap the back and neck. 나는 뱉게 시간은 돈 자라내게. Better than back shit bro. Battery. I do it better, let the sucker begin. 목엔 자랑질이 아닌 부드 피스 붙여니 머리가 반짝이지. 허나 반짝이긴 싫어 화려한 놈들 옆에 제3의 눈을 떠 명상 중 뿌린 치는 번뇌. I'm just riding, riding my ghost. 니는 없는 날 보스. 농구 선수 나라도 꿈은 NBA 넘쳐가는 내 고스. 일로 왜 왜 고스 Young King Young Boss. 흉내 정도 내 보스 있겠지만 넌 볼 수 없어. 내 Don't show me the money, I show you the money. 난 이용당하지 않아 내가 이용하는 거지. 세상이 어두울 때면 세상이 어두운 거지. 시간에 네가 눈을 감은 거란 걸. Come here to the love it. Yeah. Hip-hop is not all about dissing and cussing. I do this for my parents and distance cousin. 공책과 일기장 속에 내 삶이 가득 있거든. I do this all day, 매일 할 수 있거든. So better R-E-S-P-E-C-T. Visionary 변치 않는 마음이 있지. Pardon me, 구겨진 part me. 알아듣기 힘들면 알아서 하든지. 너의 꿈이 나의 꿈을 대신할 수 없으니 나의 뒤에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으니 모두들 제발 기원 바 Remember I'm the lucky one. Each one we teach one love and a peace. 이제도 멈추고 싶다던 말처럼 꼬리 밟힌 짐승들 어설픈 인간 탈처럼 그대 내별 모두가 일어날 꿈 모든 진도 깨들까 그대를 조언해둠 어로 있던 우리 믿음이 지금 불을 지핀 성과가 지워버린 대로 수 없는 짓고 설마는 사람 잡아 죄인을 가뜩고 그지 죽여낸 조심 이제 nothing's impossible 눈뜬 시대 이제 속지 않지 너 이제 높지 않지 깊은 마음속에 심은 represent the truth like 노란색 피부 drunken tiger 나 힙합의 EU 1